느껴져도 기분 좋아 따뜻한 우유 나의 매일 아침을 깨워주는 버스 정류장 사람들 다른 곳을 보거나 다른 노래 듣는 내가 널 생각하는지 네가 알까 모를까 모르겠네 I want you 모두들 어딜 그리 바쁘게 가는지 옆자리 아저씨 누구랑 통화하는지 모두 너무 바빠 너무 바빠 너무 바빠해 나도 널 생각하느라 너무 너무 바빠 My life is so So beautiful 어쩌면 매일 똑같은 일상 같지만서 특별 너와 함께면 Beautiful 너만 생각하면 When it's in paradise Paradise Beautiful 이 손잡이 빼면 Whenever paradise Beautiful.